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경건함이 없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 또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진 자들의 특징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들, 또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 세 번,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세 번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두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바꾸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ESV 영어에는 exchange 라고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내버려 두사입니다. give up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불경건한 자들, 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23절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우상들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하냐면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여러분, 불경건한 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또한 바꾸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26절, 오늘 우리가 읽는 26절 보시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여기 보시면 또 바꾸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바꾸어서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남자들끼리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또한 내버려 두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갖다 놓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를 섬기고 또 썩어질 이 세상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질서를 바꾸어서 여러분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판단대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그들이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또 내버려 두시고, 그러면 그들은 또 다시 바꾸고 내버려 두시면서 여러분 이 죄악의 악순환, 이 안 좋은 이 사이클들이, 이 타락의 사이클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26절부터 32절까지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타락한 죄인들이 받게 되는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버려 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기, gave them up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고, 음란한 가운데 있고, 또 욕심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 없이 또 편안함 가운데 마치 산탄대로와 같은 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곧 내가 더러움 가운데, 정욕 가운데,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나를 포기하시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면 따끔하게 여러분 혼내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아 하나님이 이것들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구나. 나를 지금 사생자와 같이 취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나에게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계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고난으로 또 채찍질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겪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여러분 알아서 또한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불경건한 자들 또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여러분 바꾸어 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그 결과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약된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순리대로 쓰지 않고 바꾸어서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서를 파괴하고 바꾸어서 여러분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죄의 특징이고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타락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성경에서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7절에 여러분 그것이 그릇된 것이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여기 그릇된 것은 옳은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32절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물론 오늘 이 32절 말씀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이 21개의 모든 죄악을 포함하는 결론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죄인 줄 알아서 그래서 그 죄를 범하면 사형에 해당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이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 죄악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여러분 이 사회가 그 죄악된 행위가 옳다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죄로 가득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성애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죠.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며 그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 교회가 이 동성애자들을 품고 또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혐오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죄라고 경고하고 또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 그것을 더 심하게 제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성이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들 스스로 그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문제 삼으면 그것이 죄로 또 법을 어기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6월 26일인가요? 국회의원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발의하고 이제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냐? 이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대표적으로 동성애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 사실은 법적으로 많은 차별금지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도 있고요. 또 소수민족들을 또 차별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이런 법들이 또 성차별에 대한 금지법도 있고 여러분 이미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차별금지법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발의하면서 여러분이 성적 지향성들을 인정하고 또 성소수자들의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여러분 이것이 뭐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하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고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다라고 제정을 하면서 그 핵심에는 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그것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차별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법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 발의되어서 그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뭐 한국이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우리가 품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그들을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법적인 저촉을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회가 그것들을 이제 다 인정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사회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반대로 성경대로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 마치 교회가 이제 편협한 곳이 되어져 버리고 자기들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로 여러분 전락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현상인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죄악의 결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데에서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단은 그냥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서만 그 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악용해서 이제 더 이상 동성애가 여러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국만 해도 그것을 학교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행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것이 사단의 또한 계략이고 사단의 궤계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깨어서 또 근신하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동성애만 죄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이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이고 인간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 또 28절부터 이제 31절까지 특별히 29절부터 31절까지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21개의 죄의 목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바울이 그냥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른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29절부터 보시면 그 죄악이 무엇인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죄가 또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수근수근하는 것, 여러분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무자비한 것, 뭐 이것이 그렇게 큰 죄냐,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 동성애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도 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끔찍한 하나님이 절단코 용납하실 수 없는 죄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열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보지 않고 여러분 오늘 이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들을 좀 자세하게 보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혹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며 여러분 나아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여러분 타락한 죄인인 내가 어떻게 다시 이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죄가 제일 처음에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28절 여러분 그들의 죄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되어졌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순리대로 여러분 바꾸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1장 18 크게 보면 18절에서 오늘 32절까지 그 모든 죄악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전에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